남조선 인터넷통신문 이대일리에 의하면 11일 남조선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성노예 문제와 관련한 정부와 일본과의 굴욕 합의 무효를 주장하여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